찌끈 아파오는 관자 놀이 주무르려는 순간 울리는 전화벨 소리 세상 다 귀찮은 사자의 걸음걸이로 기어가 짜증나는 말투로 전화를 받아보니 난데없이 대문을 열어보라는 여자친구의 말 지금 막 일어나 눈꺼풀 위에 내려앉은 벽돌을 치우고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놓인 검은 봉다리 그 속에 김밥 말이 해장 국물이 내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드네 싸구려 댄스를 추자 약간 번쩍 우두를 신고 싸구려 인생을 살자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 하지만 관리실의 밥은 언제나 무뚝뚝 장 맞춰 볼일을 볼 땐 우산을 받쳐 이 짜증나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때로는 여섯 개의 숫자 맞추기 위해 땀을 빼 하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 허무한 마음 달래고 싶어 삼선 슬리퍼 지지 끌고 술집을 가니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는 다름 아닌 에이, 지나간 날은 모두 뒤로 물러가고 따사로운 햇살이 다시 세상을 휘감고 그처럼 우리의 삶은 고 호랑이 장가가는 날의 반복 나무에 눈물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면 친구가 되어 싫은 소리 없이 받아주는 땅 그처럼 오래 끓인 설렁탕 그 친구처럼 진한 우정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는 에이 친구가 있으므로 또 내가 자존심만 센 잡초라도 등을 기대줄 사랑이 있으므로 나는야 밝게 웃을 수 있고 그 모든 걸 믿고 불평불만만 털어놓는 못난 이 래퍼지만 나의 노래로 슬픔은 내일 모레로 날려보내는 이들이 손을 들어주기에 그래도 살만 나는 세상이야